성경 방송입니다. 15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입니다. 유리한 연대자 중동운동지께서 중성조합계약의 고룩한 연대에 달고 있으시며 영남산 마루에서 역사의 명세를 다졌은 그날로부터 근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의 기립이 내일 설득의 신념과 의지를 영남산의 명세로 간직하신 위대한 상부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저승적으로 주체성령력을 대리미어 지승완성하기 위한 사상이던 활동을 종목적으로 벌이세웠습니다. 위대한 상부님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성령활동을 벌이시던 나날에 수많은 도로의 고전적 노작을 발표하시어 우리 당의 성령사상의 보문도를 발전풍부하는 데 분열의 공헌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령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이런 실천적으로 론증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성령력을 승리적으로 전시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법으로 수모이 밝힌 위대한 상부님의 고전적 노작들은 우리 성령과 건설에 가장 유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연대자 김일성 동지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성령활동을 벌이시던 시기에 밝혀진 사상이론들은 혁명과 공헌술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해명하고 수령의 사상과 연결을 절정에 실현하기 위한 특실한 혁명적 수령감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언급했소하고 매우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원리와 수많은 사상이론을 독창적으로 내놓으심으로써 혁명과 공헌술에서 나서는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을 대체의 원리와 방법론에 토대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유리한 상부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혁명이론 발전에서 전혀 문제를 쓰게 되었던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노작들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령님이 성령 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식이 동일과 단계를 강화하자 유리한 수령님을 맥심으로 올려드리하는 성령적인 사례대로 비롯한 노작들은 성령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의식을 정립하고 유리한 수령님의 성령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식도 동일 단계를 이룩하는 데서 거대한 이런 실질적 의의를 가집니다. 유리한 상부님께서는 기도만 유지와 진지한 당부로 장기적인 사회적으로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정치가 있습니다. 수령은 새로운 사상을 요구한다. 위대한 통찰이 정신 통찰의 방법을 즉시 비득하자등의 로작들을 내놓으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대체의 사상이던 방법의 전형적인 시기를 정치화할 수 있는 사상이던적 시체를 마련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 전통을 견절히 응어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당의 혁명 전통은 노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다. 혁명 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때 대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를 비롯한 노작들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 노작,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주